김동일 동지 회고 몽골위원회가 11월 30일에 결성되었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동일 동지의 서거 5돌세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 사행회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 모임,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